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주 정도가 지났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던 16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기가 맛보고 싶다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장면도 함께 나옵니다. 먹는 문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먹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누가 공급하신 것인지를 일깨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먹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가 될 때 그 인생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하는 것의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음식과 옷으로 대표되는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저 음식 자판기 정도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이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형과 자신 사이에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를 해결할 자로 생각했던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분의 지혜와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 집중했던 사람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재산 분할하는 판사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경험했는지를 많이 고백해 놓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누렸습니다.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것을 빼앗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피해야 될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저 음식 자판기나 미래를 점치는 무당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맛보고 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족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한 오멜의 양은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있으면 하루에 8.8리터 정도를 거두어 먹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그날에 먹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다음날 되면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지면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 더 거두어 드리기도 했고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다음날 것을 더 거두어 예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까지 먹지 못하고 쌓인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했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복된 삶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무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약속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어 즐기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욕심을 부려 만나를 남겨 보관한 만큼 심한 악취에 시달려야 했고 넘쳐나는 벌레들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빈 그물만 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수입이 많아지겠구나, 성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교의 영광과 영생의 부활로 누리며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러한 말씀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릴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처럼 높은 계급에 있는 상관이 부하들에게 말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인을 아프게 만드는 병에게 떠나가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이 순종해서 떠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하인을 보고 안수할 필요도 없이 말씀으로 충분히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민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시며 높여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믿음 때문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의 하인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느끼기보다 누려야 할 축복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수와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아 누렸던 갈렙의 언어를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믿기에 담대히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신실함을 온 삶으로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한 것, 안식입니다. 안식.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이 얻은 것은 학대와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괴로움과 피곤함이었습니다. 노예로서 모든 자유와 평안은 빼앗겼고 답답한 오늘과 불안한 내일로 마음은 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엔 안식이 없었습니다. 노예의식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오직 생존 본능만 예민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먹는 것에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노예처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늘 불안해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라고 처소에 머물러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거두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만나가 하루 더 보관하고 있으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데 안식일에는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없이 온전히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도 불안했고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결핍감을 느끼고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안식하기에 최적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안식에 실패한 이유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 않고 여전히 이집트의 삶의 방식, 계속 쌓지 않으면 불안하고 계속 쌓고 있어도 불안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고 힘을 주셨지만 그들은 노예 근성에 여전히 속박당한 채로 노예처럼 안식이 빼앗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내가 내 안식을 준비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을 위해 남의 안식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노예로 부려 내 안식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을 노예처럼 대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도 하청기업 노동자들은 철야 작업을 해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언제나 쉽게 해고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나의 안식을 위해 남의 안식을 빼앗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에 관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만 쉬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쉬게 하고 종인데 여자 종이니까 그 고대 시대에 물건처럼 여겨지던 존재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소유가 되는데 그 여종의 자식도 안식일에는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이들을 안식하게 하는 존재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자기 안식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마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쉬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때 병이 치유되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분노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이들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른 이들의 안식을 돕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내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안에 이외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이만큼 쌓여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릴지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온전히 흡수하고 완전히 맛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맛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